월간 자영업자 4월호 시작합니다. 예. 네. 지금 네 도군이 오는 중입니다. 아, 저 너무 급박하게 와가지고 원래 준 씨가 단독 데뷔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네 한 5분 정도 더 늦었으면 아마 네 어 제가 혼자서 진행하고 있을 뻔했는데 도군이 도착했네요. 저 방금 왔어요. 이거 먹을래요? 요즘 가장 핫한 구할 수도 없다는 오디? 뭐 구할 수가 없다고요? 너무 아 구할 수는 있어요 요즘에는.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중. 그래요. 3월 한 달간 잘 지냈냐고요? 지금 또 3월 한 달간 잘 지냈냐고 하기는 3월 너무 이른 시간이지. 그렇죠. 네, 저희는 4월을 녹음하고 있지만 3월 초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 일정으로 인해 맞습니다. 부러운 사람.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저번 주. 아, 그러니까 저번 주죠. 거의 그렇죠. 아, 설 명절 마지막에 만났으니까 아, 2주네요. 설이 지나 아, 맞네. 설 마지막 주일을. 맞네, 맞네. 설 마지막 주? 어, 진짜 이거 아니. 아니, 말하지 맙시다. 네. 아, 이거 베개 자국 아니라고요, 이거. 아, 고글 네. 자국이라고. 아니야. 학교 다닐 때 진짜 한 2시간 정도 연속으로 자고 일어난 애 얼굴이잖아요. 맞아, 맞아. 머리를 왜 이래? 쉬는 시간 그냥 쭉 풀타임으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네. 오자마자 던져놓고 헬멧을 벗고 오니까 이런 이상한 자국이 생겼네. 아니 고등학교 때 별명이 잠피온인 애가 있었어요. 잠피온. 어, 별명 진짜 잘 짓는다. 그쵸, 진짜 잘 잤죠. 잠피온이란. 네가 전교에서 제일 잘 잔다며? 어, 최고. 잠피온이란. 진짜 모든 그 교사와 학생이 다 알았어요, 걔는. 그 친구는 진학은 잘했나요? 몰라요. 관심 없었어요. 걔를 깨우고 시작하는 게 선생님들의 일이었어. 아무튼 네. 그래요. 인사했다니까. 네. 4월 얘기 되자. 아 근데 네. 진짜 4월에 저번에도 그렇게 느꼈지만 네. 이번에는 전 정말 기대작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조금 녹음을 일찍 해가지고 개봉일이 안 잡힌 것들이 맞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좀 녹음을 일찍 했을 때 저희가 맞아요. 예정작 중에 놓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녹음을 하고 나서 보니까 개봉 일정이 잡힌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그때 뭐 플로리다 프로젝트 같은 것 아, 이건 얘기했구나. 어쨌든 놓친 것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도군이 언급했었는데 그 잉그리드 고즈 웨스트 어, 그거를 잉그리만 서부에 간다. 아니 그거 제목이 언프리디 소셜스타였나? 언프리디 소셜스타인데 제가 그거를 아, 저 너무 네.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적어놓고 하려다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소개작 각자 이렇게 소개를 하다가 이제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거를 생략을 했었어요. 아 그거... 맞다 준 씨가 썼던 제목에서 보긴 했는데 난 그게 그 영화인지 몰랐어. 내가 그걸 소개를 했으면 도군이 놓치지 않았을 텐데. 진짜... 아, 검색이라도 한번 해봤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녹음을 할 때 이제 준 씨가 저희가 미리 써놓거든요 그룹에다가 우리가 뭘 할지에 대해서 네네. 간단하게. 근데 이제 거기에 언프리티 소셜 스타라는 제목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게 얘기도 안 하길래 아 별로 중요한 거 아니구나.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엘리자베스 올슨이랑 그리고 아, 그 배우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 네. 올리 아, 어쨌든 좀 얼굴을 보면 딱 아시는 그 어쨌든 약간 코미디 배우인데 여성 네. 배우인데 진짜 조금 말도 안 되는 연기를 하는 배우가 있어요. 캐릭터도 이상한 걸 막 오브리 플라자라고. 어 맞아요, 오브리 플라자. 한번 보시. 아 정말 제목이 놀랍네요. 근데 제목이 아... 저 트위터에서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어요? 그 여러분 뭐 그 관종만 하겠어요. 넷플릭스에 올라온 그 지랄발광 17세도 있잖아요. 아, 맞아 지랄발광 17세. 근데 그거는 나름 본 사람들은 그렇게 물론 K스럽긴 하지만 어. 제목 자체는 아 저 오늘 관종이 더 놀랐어요 사실. 관종 놀랍지 않나요? 관종 관종은 정말 네. 아 저는 별 생각 없이 올렸는데 6천 RK 같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나만큼 놀랐구나. 관종이라니 세상에. 근데 관종 올려놓고 6천 할 때 받았다고 좋아하는 저도 관종이죠. 네 아무튼 네 시작해주세요. 예 4월에 기대작. 어쨌든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찍 하는 바람에 이제 저희가 녹음하고 나서도 이제 개봉일이 잡히는 영화들이 있다라는 거는 조금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먼저 펜펜님. 저는 이게 사실 근데 네. 어떤 느낌인지 좀 복불복일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Quiet Place. 저도 그거 뽑았어요. 저는 이게 예고편을 봤는데 좀 예고편을 보고 나서 이 예고편이 Get Out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 자체가. 네네. 예고편 보면 볼만하고 약간 그럴싸하다. 그럴싸한데 까놓고 보면 좀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고 소재가 좀 특이해서 그러니까 소리에 되게 민감 그러니까 네. 줄거리 자체가 맞아요. 예,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고 일단은 그쵸. 줄거리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네. 정체불명의 생명체의 습격으로 인류가 전멸을 했대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살아남은 이유는 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어서 이제 이들은 실제로 살아가는데 예고편 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맞아. 모든 것들이 소리가 안 나게 애들이 게임을 하는데도 무슨 양탄자 같은 거 위에 하고 뭐 보통 부루마블 같은 거 하면 플라스틱으로 하잖아요. 그것도 네. 다 무슨 천조각 같은 걸로 하고 걸어다니는 모든 길에 모래 같은 걸 깔아서 여길만 걸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소리가 조금만 나도 뭐 사이렌 같은 게 울리면서 누가 막 외계 습격 빨간 사이렌 네. 그런 내용인데 과연 올해의 예고편일 것인가 올해의 공포영화일 것인가 아니 근데 설정만 보면 약간 좀 스티븐 킹 느낌도 나고 잘 뽑으면은 그래서 되게 궁금한데 이건 사실 극장에서 봐야 될 것 같은 영화라고 맞아요. 생각이 돼서 저는 그쵸. 좀 기대하는 편이었고 다른 건 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실 4월에 뭔가 뜬 것 중에서는 현재 볼만한 영화들이 마블 영화가 하나 있었죠. 인피니티 워. 네. 생각보다 빨리 하더라고요. 4월 27일. 왜 4월 달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두 편으로 아마 나눠서 개봉하잖아요. 네. 파트 1, 2. 2시간 반. 그러니까 이제 주연 배우만 12명. 연초에 한번 때리고 연초에 한번 때리고 이제 상반기에 때리고 이제 여름이나 이제 그렇죠. 하반기 특수를 노리는 아무튼 그래서 Quiet Place 얘기 조금만 더 하자면은 네. 사실 이게 에밀리 블런트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이제 한반지 예고편 처리장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네. 있는데 거기 제목만 보고는 이게 뭐야 하고 관심을 안 가지다가 보니까 에밀리 블런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뭐 이제 한국의 어라이벌이라거나 아 컨택트죠. 컨택트라든가 엣지 오브 투마로 그리고 이제 시카리오 이렇게 하고 좀 저는 이 배우의 성공안을 좀 믿거든요. 근데 감독이 남편인가 그래요. 아... 거기서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네. 감독이 누구지 하고 하니까 그 연출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제가 어제 찾아봤을 때 남편이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역사적으로 언더월드 시리즈와 커슬로트 아일랜드 같은 케이스가 있죠. 아니, 그래도 커슬로트 물론 영화가 별로긴 하지만 그래도 커슬로트 아일랜드는 이전까지 영화를 찍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좀 그렇네요.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예고편만큼만 나와도 그래도 뭐 80은 가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 작년에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둠 속에서 It comes at night.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가 떠오르는데 그 이런 약간 감각에 대한 그런 스릴러 호러 영화가 약간 시리즈로 개봉하면 재밌겠다. 시각 청각 그러면 이제 나중에 촉각이나 후각을 네네네. 다루는 그걸 이제 뭐 영상으로 표현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쵸.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김종일이라고 과거에 이제 한국의 공포 장르 소설이 한창 유행 한창 네. 황금가지 이런 시리즈도 나올 네. 때 그 김종일 씨라는 그 작가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몸이라는 소설집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몸 예 몸 그래갖고 소설집이 나왔는데 그 소설집 발표하기 전에 단편으로 뭐 눈 그러니까 몸 신체를 소재로 단편을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나중에 묶어서 소설집으로 냈는데 그게 되게 괜찮았거든요. 제가 2000년대 초반인가 그때 봤었는데 뭐 어쨌든 준 씨가 얘기한 거니까 그 생각이 좀 났었는데 그거 만약에 진짜 한국에서 그거 잘 만들었으면 고어도 신도 되게 세고 좀 놀라운 소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보면 모르겠는데 토탈 호러 생각나. 옛날에 공포 소설 되게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많았어요. 이런 오싹오싹 공포체험 뭐 아 공포가 3D로 그리고 3D 보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Quiet Place 받아서 하자면은 이제 판타스틱 우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검색하면서 알았는데. 저 전혀 몰랐던 영화인데 이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 뭐 테디상 심사위원 특별 언급 받은 감독 작품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인이 갑작스럽게 죽고 용의자로 몰래게 된 트랜스젠더가 이제 세상의 의심과 편견을 어떻게 뭐 지켜내는 이런 건데 칠레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칠레 영화를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카데미의 보수성 에 대해서는 좀 되게 심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의 외국어 영화상은 그래도 좀 저는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어, 맞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자국 영화는 되게 그러니까. 재미없게 뽑는데 아, 외국 영화상 올라오는 거 되게 재밌어. 후보들이 외국어 영화상들은 후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이런 진짜 좀 그런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본상에서는 이제 보수적으로 되게, 하다가 맞아요. 이런 데서 약간 이제 우리가 그래도 우리 영화 아니니까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가 그래도 진보적이야. 약간 이런 어쨌든 생생내기라고 네, 이번에 이제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는데. 이게 조금 웃긴 게 이제 제가 이걸 검색을 정보를 검색을 하니까 택시 운전수 멈춘 판타스틱 뭐 어떤 영화 막 이런 제목이 뭐야 뭔 소린가 했더니 이제 한국에서 또 외국어 출품작 외국어 영상 출품작을 택시 운전수로 올렸나 봐요. 떨어졌나 보네요. 그, 당연히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이게 올라갔다고 홍보 포인트 또 그렇게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네 화이팅 약간 화이팅. 이런 느낌 먹고 살기 힘드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리고 더 빅식이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이제 제 좀 신뢰하는 특친들이 많이 좀 요즘 언급을 많이 하는데 저는 실리콘밸리라는 드라마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리드인가요? 네. 어. 실리콘 드라마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서 나왔던 이제 부부의 실제 경험인데 그 로맨틱 코미디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인종하고 문화권이 다른 두 이 커플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고 이런 건데 영화 평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고 이제 썬댄스에서 그 발표가 되고 배급권 입찰 경쟁이 진짜 셌대요. 이게 약간 그 항상 이때 나오는 그 미스리틀 선샤인 그 이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대충 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유머 감각 좋고 되게 네. 섬세하게 잘 빠진 그래도 기본은 해주는 영화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쿠마이 난지니가 나오네요? 네, 제가 그걸 어떤 배우인지 몰라가지고 그렇구나. 네, 근데 되게 그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네, 네. 그리고 요거가 4월에 잡혀있어요. 뭐 시네큐브 같은데 얘 한두 개 정도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요 영화를 알았다면 아마 이 영화를 기대작에 넣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제로 각 작가도 하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네네네. 그 스탠드업 코미디도 조금 하고 어쨌든 좀 유명한 분이긴 한데 작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배우는 네. 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고요. 준 씨는요? 네. 저는 이제 레이디 버드 이거는 아마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네네. 그 20세기 우리의 20세기에 나왔던 그레타 거윅 배우의 네. 감독 데뷔작이고 그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성장 스토리라고 하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제 시어르시아로넌 어터먼트서부터 이제 지금 쭉 그쵸. 성장 과도를 달리고 있는 한나 네 그 배우가 주연이고 현지에서 이미 호평을 되게 많이 받고 영화제 뭐 등 이제 화제가 하도 많이 됐던 작품이라서 저도 이제 되게 보고 싶고 포스터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 딱 얼굴 측면샷 딱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그 여성 감독의 여성 주연의 어쨌든 그런 성장 이야기라는 것만으로도 좀 드물잖아요. 그쵸. 확실히 그래 타 거윅 자체가 요즘 되게 활발하고 인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뭐 그가 출연한 영화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감독 데뷔작이라고 했을 때 평까지 좋다면은 어떤 결로 좋을지가 예상이 되니까 사실. 근데 그러니까 연출을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데뷔작인데 평까지 좋으니까 배우로서도 되게 좋은 배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연기 잘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 궁금한 영화들이 좀 있는데 램페이지. 이거는 이제 산 안드레아스를 연출했던 네네. 그 브래드 페이튼이라는 감독의 작품이고 그 더 락, 드웨인 존슨 주연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도심에 엄청 큰 고릴라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킹콩 같아요. 예고편만 보면은 그래서 킹콩을 킹콩이 아닌 제목으로 또 찍어서 어쩌자는 거지? 싶은 그 느낌이 있는데 약간 제목만 보면 게임 제목 같아요. 램페이지가 무슨 뜻인가요? 그냥 램이 그 양 아니죠? 아니 그 램페이지라는 단어 자체가 아마 약간 뭔가 부수는 느낌인가? 아 그래? 뭔가 분노나 약간 좀 그런 쪽에 뭐 같은데 산안드레아스 자체가 정말 화려하고 엉망인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였거든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봤어요. 보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끝도 없이 뭐가 무너지고 박살나는데 보는 사람은 아무 감흥이 없는 그런 약간 CG 회사 프로모션 같은.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거를 원하는 관객들이 또 있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그런 장르에서 어느 정도 퀄리티만 해줘도 괜찮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곽재영 감독이 일본에서 영화를 찍으셨더라고요. 아 그렇더라고요. 어 저도 몰랐어요. 바람의 색이라는 제목인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곽재영 감독의 성향을 생각하면 일본 영화가 적합한 것 같아요. 어 맞아. 어 훨씬 잘 맞지. 그러니까 감성 그렇게. 자체도 그렇고 맞아요. 그런 좀 밑도 끝도 없는 게 오히려 일본 관객들한테 더 잘 밑도 끝도 없는 게 먹히고 좋은 뜻으로도 나쁜 뜻으로도 네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엑스맨 뉴 뮤턴트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같이 묶어서 이제 그냥 보긴 볼 거니까 어쨌든 기대가 안 돼도 왠지 세감 내는 기분으로 보러 갈 것 같아요. 드라마 6편까지 봤는데 7편을 안 볼 수 없지. 그래도 엑스맨 뉴 뮤턴트는 좀 장르 자체를 좀 이렇게 다르게 비틀어가지고 약간 그 공포던데요? 예, 약간 공포라고요? 네, 약간 티네이지 호러 같은 느낌으로 티네이지 호러? 10대 호러. 약간 상상이 잘 안 돼. 그 능력을 가진 이제 돌연변이 아이들이 일종의 수용소 같은데 갇혀서 이제 세상과 격리된 채로 이제 훈련을 받고 뭐 이렇게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 안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이상한 존재와 능력을 가진 돌연변이 소년 소녀들이 뭐 대항한다 약간 이런 식의 구도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패컬티의 돌연변이판인가 약간. 그리고 주연 배우들도 되게 신선한 얼굴들이고 왕좌의 게임에 그 아리아 배우가 나오잖아요. 어 그래요? 흥미로웠어요. 저도 예고편은 꽤 예전에 떴는데 어떻게 뽑아낼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그 정도? 어벤져스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뭐 이미 아실 분들은 다 그렇죠. 아시니까. 에이, 기대하고 뭐. 계신 분들도 많고 오히려 그 반대인 분들도 많고. 맞아요. 근데 저 블랙팬서가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저 블랙팬서 아직 못 봤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블랙팬서가 굉장히 나뉘는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의미로 뭐죠? 그 이번에 스타워즈처럼 라스트 제다이처럼 비슷한 결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좀 갈리더라고요. 그게 아프리카의 이제 문화? 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존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뭐 아프리카 국가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 중에서도 호불호가 갈리고 묘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보는 사람한테 좀 이게 지루했다. 이거는 별 필요 없지 않느냐. 액션이나 더 보여주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중간중간에 좀 지루하긴 했는데 근데 저는 약간 이거랑 비슷한 게 저는 토르 1이었거든요. 토르 1이 조금 비슷한 얘기였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아무 나는 전혀 관심 없는 아스가르드 왕국 얘기인데 그걸 심지어 너무 재미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케네스 브래너가. 심지어 그거는 결국엔 왕국 내부 싸움인데 어떤 되게 딴 영화 같았으면 오프닝에 날아갈 만한 그 중간 보스 같은 애가 최종 보스로 나온단 말이에요 토르 1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그래도 블랙팬서는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최근의 경향 어떤 트럼프 시대의 경향성이라든가 뭐 아프리카가 담고 있는 뭐 함의들 여러 가지들을 되게 잘 엮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액션은 재미가 없었는데 그래도 1대1 격투는 나름 볼만했었고 라이온 킹 실사판 같아요. 약간. 어 맞아요. 좀 그런 게 있죠. 라이온 킹 실사판이요? 라이온 킹의 딱 그 구조예요. 조금 이야기의 구조나 이런 어느 정도 게 아, 지금 라이온 킹 실사판 얘기하면 사자 분장하고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뭐, 그 지금 고양이 분장을 하긴 하니까 아 네 그건 봤어요. 그건 좀 봤네. 고양이가 돼서 좀 더 귀엽죠. 아 그리고 음악이 진짜 좋아요. 음악은 좋다는 얘기 많더라고요. 저도 개봉하기 전부터 그 사운드 트랙을 그러니까 듣고 있는데 보면서 저도 약간 루크 케이지 생각났어요. 야 이게 연출이 밍밍해도 음악발로 약간 먹고 가는 게 있구나. 켄드릭 라마가 오리지널 송에 프로듀싱을 했는데 아 진짜 끝내줘요 음악이. 힙합 잘 듣지도 않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무튼 네, 이 정도로 합시다. 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4월에 기대작 네. 더 재밌는 게 개봉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녹음이 끝나고 나서도 더 포스트 보고 싶은데 상영관이 없어. 다양성 감독 다양성 감독이래. 이럴 거면 시네큐브하고 상상마당에서 틀어달라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4월 달에 세월호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아, 진짜요? 저는 그 개봉이 될 단계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뭐. 그 후드려 맞은 그 영화 그거요? 네 그거 이창훈 나온 거? 어, 맞아. 제지가 안 되나 그게? 아니 그 배역 처먹고 안 맞는다 그랬었는데 근데 세월호가 올라와 있진 않고 배급사나 뭐 상영관 안 잡혀있는데 일단 개봉을 한다고 그쪽에서 밝히 그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려나 보다. 극장 개봉이라고 하고 극장 동시 개봉해서 VOD 만 원.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발표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진짜 엄청나다. 그러게요. 비슷한 소재로 황정민 캐스팅된 영화도 있잖아요. 아예 세월호가 되는 그 약간 희생자들에 대한 뭐 교사 얘기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런 영화 있어요? 그 영화가 이제 그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황정민이 캐스팅된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것도 말이 많았어요. 황정민 배우가 캐스팅됐다고 기사가 났던 이종원 감독의 생일잔치에 대해 황정민 측은 검토 중인 작품이었으나 고심 끝에 출연을 고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 세월호라는 소재 자체를 그런 미디어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싶은데 근데 너무 저는. 웃긴 게 그 세월호 제작 세월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작 펀딩하면서 뭐 펀딩자 고액 펀딩자한테 제주도 왕복 맞아요 뭐 승선권 이런 걸 줬었나 숙박권 말도 안 되는 걸 걸었어요 진짜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저는 그 텀블벅이야 너무 그랬는데 근데 웃긴 게 이제 보통 크라우드 펀딩은 100% 달성해야 결제가 되는데 그건 그냥 무조건 결제 그러게요 예 조금 아무튼 그래요 네. 뭐 이 얘기를 하면 또 너무 길어지네 그렇네요 아무튼 네. 눈에 안 띄길 관심 없어요. 제발 네. 개박살 나가지고 네. 회생을 못하길 바랍니다. 그러게요. 그리고요. 저희는 4월 4월호 4월의 영화 네 무엇이죠?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 나 왜 이렇게 외로운 거야? 아니, 보통 그렇게 한 감독 해주잖아요. 아 감독이 근데 요시다 다이아치 감독 이름을 못 외워서